꽃잎 하나 입에 물고 하늘을 보며 꿈을 꾸던 한 소녀가 울고 서 있네.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비 같은 한 소년이 떠나갔다네. 빗방울에 한 소리